Yeah, 누가 내 수주 더럽대 I don't care 마이크 잠금 금 수저 여러 배 버럭해 잠옷 입은 거두 스타키 여러 개 거두 패스 씹어주게 싹 아이 저녁에 What best man 뱅뱅 핫치 섭외 아웃스테이크 낫지 만지 안지 이 글라스 같이 망치 정한기 아치 반칙 마이크 반지 마이크 버지 Red light 저진 my logo가 다 가지마 I'm fine sorry 미안해 빌보드 미안해 Mirror, Zen band clothes. You know how I feel. Gay hang ball. Turn up.